잘했네. 사랑가 할 심어주고 트리디드란던던 나비처럼 날아갈 사람 바바바바 트리디드란던던 내가 슈메베 지울 수 없는 트리디드란던던 그리고 죽어갈 사람 트리디디드란던던 경상도 길치치치 내 전라도 길 이 장벽 없는 거리 저리 가면 충청도 길 바밤바바 드드라다다다다다 와도 그만 가도 그만 드리드르드르드르네 반겨줄 사바 알아먹고 드드르드르드르드르다 세갈래길 서거리에 해가 저어본다 가슴 속에 많이 서린다 따다다다 대장보가 숨속을 울리는 힘이여. 어느 때 어느 날자 함께 즐겨 웃어보자. 다다다다 드리드드린 잔가 드리드린다 드리드리드리드리드리 도리히 에이 다라란다 드리드리드리 드리드리 궁다다궁다다란다란다란다란다 알레사함이쿠 어째 하고보는 한양이라 주오막집에 다담다다담다란다란다다다다 희미한 등잔풀이 보포짝을 적시였네 다담다다담다란다란다다 급제한 이도령은 출교와 꽃만 옥중에 초냥이가 그리는 힘이여. 어느 때에 어느 날짜 그대 품에 안겨 부는 다다다다담냐 바바바바 두드리디디 궁다다 궁다다 궁다다 궁다다 궁다다 궁다다 짠냐라란냐 두드디디 띵두드디디디 도리히 울지 말고 바밤다바 잔짜라잔짠 웃으면 속하거라 뚜딩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 어차피 내지 못할 너와 나의 사랑을 누구에게 원망하랴 다담다다다란짜잔 너무나 짧은 행보 끝나버린 이 순간 뚜리기드르다다다 마음을 써먹어라우와도 잔잔잔잔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구나 다담다다다다다란 짠짠짠 드리드리리리리리리 바바바바 짠냔짠냔 짜다잔자다 짜라라 궁자다담다나 드리드리리리 미련에 울지 말고 웃으면서 받아오 어차피 너와 나는 헤어져야 하니까 웃으면서 떠나가다오 바밤바바다란잔잔 너무나 짧은 행보 끝나버린 이 순간 디디드라다다다 마음은 서 나는 나대로 가는 길이 따로 이구나 바밤바바 드레레라다니다 바밤바바바바바바바바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디디딩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궁닥자궁자나 드레디디디나 뚜구둥 뚜구둥 뚜구둥 짜자라라 짠자반자 궁자나 짠자란자자자자 후 당신이 하 날 버리고 드리디디디디디디디 말없이 떠났을 뒤에 짜잔나라란 짜라란짜라라란다 이 몸을 부어라서 비는 너를 흘렸다 짜잔나라란 짜라란짜라란다 어차피 떠날 바가 이게 가지 뚜딩누누누드르르르르르르르 정마저 남겨두고 어이 흘러 뚜나가리느냐 밤바바바바바바바 짜다랑짱짜다다다 도리히 디디딩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짠짠 쓰그득그디디 궁자다 궁자 궁자 짜다다다 띵르다 띵르다 띠르디디 궁자 궁자 궁자 짠짜라란 짠짠 떠나실 때에 짜잔나라라 사나이 강아 처음 속에 비둔 모를 흘렸다 짜잔짜잔짜잔짜잔짜잔 또다시 위 못 올 바가이에 정말 조카 조카이야지에 이 홀로 뜨나 하니 누냐 이리리리담다 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그 옛날 내가 살던 고향이에서 걸만 따단따단따단 지금은 어느가 살고 있는지 바바바바바바 지금은 어느가 살고 있는지 산 골짜기엔 물이 마르고 기름 진골 저녁 다 디드리드 담락 잡초의 문 여인의 바바바바 드라다다 새들도 집을 찾는 집을 찾는 저사나리에 따단따단따란라라라 그 옛날 내가 살던 고향이에서 걸만 따단따단따란따란따란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인도니지 바다하가하가하게는 배만 떠지고 어부던 노래소도 머쩡지 후와 배실세 천년을 두고 변치 말라고 땡기 부르면서 이 마음이 위에 퍼들뜨리는 빼빼빼빼빈 까라랄랄 까라랄랄 까라랄랄랄랄랄 쉬고 졸 쉬고 차차차 지 화자 절 쉬고 차차차 전풍화하려 호시절에 아니너지런 보따리로다 차이차차이나 딩드르드르르르 인생이란 무엇인지 청춘은 즐거워 비었다가 시들으면 다시 못 필래 청춘은 마마시고 또 마시어 지하고 또 지해서 이 밤이 새기 전에 춤을 춥시다 나란나 부기 부기 부기 우기 부기 부기 부기 우기 기타 우기에 딩드르드르르 딩드르드르르 딩드르드르 딩드르드르 딩드르드르 딩드르드르 딩드르드르 딩드르드르 딩드르드르 딩드르드르 딩드르드르 딩드르드르 딩드르드르 딩드르드르 딩드르드르 딩드르드르 딩드르드르 마마하시고 또 마시어 지휘니 하이고 또 취해서 이 밤이 새기 전에 춤을 춥시다 부기 부기 부기 우기 뚜루리 부기 부기 부기 우기 뚜루 기타 하이부기 지나친 그 세월 조각들 강물도 출렁출렁 먹이에 맵기다 대해로 가가쇼 짜잔짜라 니트르드드드드다라 그리운 내 입이요 짜잔짜라 그리운 내 입이 언제나 호령어나 짜잔짜라란짜라란짜라 강물도 허가허가허가허가 달밤이면 뜨리르르르르 몽매여우는 뒤에 짜란다라란짜라란짜라라라라 니비는 이 사람도 한수 몰치니 좋게 몽매인 뜨리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아소 바밤나바디드르르르르르르 그리운 내 입이요 단나란단나란 그리운 내 입이 단나란단나란단나란단나란 언제나 오 목마다기야 비요 한라산 높아로 향향 속세를 떠나고 드르르기 하이 에헤라 좋구나 좋아 지화다 좋구나 좋아 명승의 희강산 하이 자랑 잃어버려 에헤 하이 석구라 마침 경원 못 보면 한이 되고 해운대 저 다른 볼수록 유정하다 드르르기 에헤라 좋구나 좋다 지화다 좋구나 좋아 명승의 희강사나 자학자기로 고려해내던 짜자자자잔 짜자자자잔나라 드리디디디디디디단나라란자단 하이 짜가당 짜가당 짜가당 짜자잔나라 드리디디궁나당 봄이 왔네 봄이 와 수천여의 가슴에도 남을 괴로한다고 아장아장 걸어가네 바람이 절로라네 괭이 들고 바깥하는 저 총각의 가슴에도 봄은 찾아왔다고 비는 끌어올라올라 콧노래다 콧성기가 못 떨어지게 들려오네 봄이 왔네 봄이 와 처녀의 가슴에도 봄은 찾아왔다고 남을 괴롭한다네 아장아장 둘러가네 산들산을 부는 바람 아리랑바람이 절로 나네 힛바람 내지 와자 우흥흥흥흥다다다 디디디디딩네 디디디디딩너나 디디디디디디디 잔나라란나라 디디디딩너나 잔나라자다다다 궁자라란자도 하이 꽃바구니 대굴대굴래 금잔디에 굴려놓고 불길이 불어봐도 이원치는 아니더라 나는 몰라 웬일인지 정녕코 나는 몰라 따랄랄라 봄바람님의 바람 살랑 봄에 스며드네 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 동백기름 검은고리 단짜라란짠다 정치 천세 봄바람에 속타는 줄 모르네 꿈도 많이 꾸 한도 막아는 열여덟 번 봄아가씨 단짜라란짠다 봄바람님의 바람 딸랑 봄에 스며드네 디디디딩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디디 잔다 따다다다 궁다다 나나 진트라다다단 양복 입어 새선 사갈 요리집 문 앞에 배를 쌓는 대인 왜 맞을까 왜 맞을까 원인은 한 가지 두이었어 들어갈 땐 폼을 내매달아 갔던 나올 적엔 한 푼 없어 쩔쩔 매다가 긴 문으로 살금살금 도망치다가 매를 만누나 매를 만나와 웃었다 이히히히 웃어 호수 와하하하하 우습다.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붙지 어머니 드리드리드리드리드리 하루 벌 없는 헌다리에 요리집이 뭐하냐기 생리집이 뭐하냐 아버지가 모아준 아까운 전재산을 다 팔아먹고 나중에는 양복을 벗겨도 요리지만 들어갈 땐 꿈을 내내 들어갔더니 나올 적엔 한 푼 없는 새빨간 건다 요리 먹고 술 마실 기분 좋지만 내 맞는 꼬리야 매 맞는 꼬리와 웃었다 히히히 오호호 우스워 와하하하하 우습당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붙여버 이트리디드드르르드 할부럼이던 헌다리에 요리집이 뭐냐 기생집이 뭐냐 디디디디딩나 디디디디딩 눈에 디디디디디디디 단나라란나나나 짠나라란짜라란짜라란짜라란짜라란짜랑 노노 디디디딩 노노 디디디딩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이 세상을 다존한다 해도 잔짜라는 잔자 당신이 없으면 나는 못 살아 수많은 세월이 흐른다 해도 당신만을 기다리며 살아갈 테야 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나 야야야야야야 차라나 55 잘한다 뒤뒤뒤뒤 잔나라란 잔나라라 잔나라란 잔나라 신난다 신나라 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 어떠냐 하니 뚜루뚜루 피는 모허를 걸리면서 일사지호 나 홀로 와다이라라래 아이 이래이가 신이처 오늘은 몸님의 지금은 무엇을 하나이다 이내 몸은 국제시장 장사지기라이 거원 형수나 보고 싶구나 고향 꿈도 그리워진다 초생들만 외로인도 다이리리린다 단자란자 단자란자 단자란자 뚜리리리린자란자란자 데데데 굼다다듬 하이 사시계란을 정정한 데이에 앉아오는 나이거리 울지 말고 속 시원히 말 좀 하세 잔짜라란 잔짜라라 휘휘 날 소리에 조량 소리에 동정하는 판단집 차라라 경상도 아가씨가 조롱도 웃는구나 그래도 대답없이 솔빛이 우는 이북코이 향락 언제 가려나이라라람 고향 한길이지 될 때까지 국제시장 거리 드르히 담배 장소 하더라도 살아보세요 다짜란다 정이 들면 부산항도 내가 살던 정근산 전이 부르듣는다 경상도 아가씨가 덥선 먹을 염들구나 그래도 눈물 많이 흘러쳤는 이북구이 향한 언제 가려나 돌려요 같이 춤을 춰봐요 디디디디디디 공자다 공자다 공 하이 젊어도 내 청춘 늙어도 내 청춘 청춘이란 한때 두냐 먹두리 청춘이 인생 짜란다 정사는 나절로 요선은 내절로 가슴 풀어놓고 뛰어나보자 이미 밤이 새도록 오늘 밤도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노래를 부르자 야다야 젊어도 내 청춘 늙어도 내 청춘 청춘이란 한때는 넋두리 청순 일세에 다짜란다 정사는 나절로 요선은 내절로 가슴 풀어놓고 뛰어나보세요 이미 밤이 다도록 오늘 밤도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노래 하자 이거 써 원래 춤추는 거 피어서 울랄짜라란짠짠짠 아까 시야 숲속으로 꽃마차는 달려갑니다. 하늘은 오렌지색 고향의 귀걸이는 한들한들한들 손동공 소리 들려온다. 방울 소리 들린 자나 몰라 몰라 진짜 몰라 미쳐 미쳐 미쳐 돌려 돌려 돌려 아 드리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사라이는 울었다네 빗물도 흐르다네 짜잔나라잔짜라잔짜라잔짜라잔짜라잔 세월 가면 잊어질 거 세월아 마르게 나오고 못 잊어 못 잊었어 가슴만 태우는 바보거든서 어려워지 디딩 너너너너너너너너 드리딩 너너너너너너너 드리디디디디디디 궁나란 짜잔 짜잔 디디딩 너너너너너너너너 나라란 나라란 따라란 사랑이 이는 흑아흑아흑아 울었다네 빗물도 울었다네 디딩너다다다다다다다다다 세월 가면 잊어질 거디드르드다 세월아 마르게 다오 디딩디드르디디디디드라다다다 그리워 그리워서 가슴만 태우는 아르아이디딩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 사나이는 울었다네 이를 몰도 울었다네 따당땅땅 따라당따당 따다다다 재물 가면 잊어질 것 세워라 말을 깨다오 못 잊어 보고 싶어 가슴만 태워는 디딩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그림은 한 곳이 없네. 디딩드라다다다다다다다다다. 저 별 보고 물어보는 임계의 시인 그곳을 디드르드르나 울려 풀며 찾아와도 그림을 간 곳이 디드딩 너나단따라단다단다 물어보라 찾아와쇼. 그림이 계시던 곳 디딩디 오늘 강바람만은 멀어지는 데 그님은 오시지 한데 저 날 보고 물어본다 임계 배심에 꽃을 울려 불면 찾아와도 그님은 간 곳이 없니 짜잔 짜자잔 물어와 이수를 사랑하시는 신사숙녀 여러분 예, 요번에는 요것으로 끝내고 다음에는 넘버 투 지 이 집에서 또 만납시다 야 띠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